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즈음에서 피지 국적 선박 하오판 6호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12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청진 씨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